들리지가 않냐. 이성을 덮치니 멍청이 홀려버리지 거부하기가 싫은 거리미 for the love. 강하게 부는 달콤한 바람에 높은 벽은 쉽게 무너지고 삼킬 수 없이 차오른 마음에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. 사랑해. I love you.